온 남지선 땅을 미군의 군홧발에 통째로 내맡긴 굴욕적인 미국 남지선 행정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미군 범죄 진상 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7월 9일은 박정희 역적 폐당이 남지선 이민들의 한결같은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조작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1966년에 조작된 이 협정은 미제 침략군의 남지선 강점을 합법화하고 미제 침략군의 형사재판권과 토지 및 시설 사용 등 모든 면에서 무제한한 특권을 부여해준 현대판 노예협정이며 남지선의 주권을 미국의 통째로 섬겨바친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굴욕적인 매국협정이다. 지난 50년간 미제 침략군은 이 협정을 코에 걸고 남지선의 실질적인 지배자, 강점자, 지휘법권적 존재로 행세하면서 남지선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덜씌웠다. 세상을 경악시킨 의정부 집단 윤간 사건과 동두천 여인 삭발 사건, 윤금이 살해 사건, 매양리 폭탄 투하 사건, 두 여중학생을 장갑차로 깔아 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미제 침략군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야수적 만행들은 오늘도 온 결의에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살인마들을 저주하며 천백배의 복수를 부르짖는 피해자들의 피타는 절규는 온 남력당에 미아리치고 있다. 지금도 미제 침략군은 남지선 곳곳에서 무고한 주민들에게 달려들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살인과 강간을 일삼고 있어 만 사람을 격분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법적으로도 금지된 세균전 실험을 위해 살아있는 탄저균과 지카비루스까지 남지선에 버젓이 끌어들여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범죄적인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미제 침략군이 남지선에서 저지르는 횡포한 전행과 범죄는 미제의 남지선 강점과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행정협정이 빚어낸 비극적 산물이다. 남지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강점자 식민지 지배자로 군림하여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는 미제는 날강도적인 행정협정을 내걸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더 오만방자하여 살인과 약탈을 일삼으며 파렴치하게 날뛰고 있다. 미제 침략군이 남지선에서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죽이고 약탈하며 강토를 황폐화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인민들이 미제 야수들에 의해 억울한 희생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조차 없는 것이 바로 남지선의 비참한 현실이다. 실로 미국 남지선 행정협정이야말로 남지선이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라는 것을 만천하에 낱낱이 보여주는 전대미문의 매국문서이고 양키 살인귀들의 무제한한 전행과 강권, 살인과 약탈을 합법화해준 중세기적 노예협정이며 남지선에서 산생되는 만가지 악의 근원이다. 남지선인민들이 행정협정은 미국의 식민지임을 입증하는 매국문서, 미군에 상납한 면제부 협정, 살인허가문 등으로 단죄에 배격하고 협정의 폐기와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폐당은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행정협정을 굳고 비워두둔하고 막대한 혈세까지 섬겨바치면서 미군의 남지선 영구강점을 애골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전쟁 측동의 돌격대가 되어 동족대결에 미쳐날뛰고 있다. 이런 추악한 친미 4대의 무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지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온갖 불행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민족이 편안할 수 없다.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고 70여 년이나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은 동방의 핵강국으로 존엄과 위용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시대적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의 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며 미제의 침략군을 남지선에서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남지선인민들은 외세의 군홧발에 짓밟힌 식민지 노예의 삶은 예속과 굴종뿐이며 차려질 것은 비참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 침략군의 남지선 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거적적인 반미 성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7월 9일 평양.